오늘 말씀은 무너지는 성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에 연결되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언제 그런 일이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 일을 보면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이 무너질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혼인집 열처녀 이야기,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왜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인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왜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가?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왼쪽 사람들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다고 주장하는데 왜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가? 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 적힌 짐승환상 이야기에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네 마리 짐승을 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보였지만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고기를 물어뜯는 곰처럼 생겼습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는 네 날개가 있었고 머리도 네 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잔인하고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 짐승의 이빨은 쇠였는데 그 이빨로 먹이를 으스러뜨려 잡아먹고 발로는 그 남은 먹이를 짓밟았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면 강한 짐승 뒤에 더 힘세고 능력 있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을 상징합니다.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과 날개를 가진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환상처럼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을 추구하면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마치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군가 그를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섬겨야 했다.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력이 많은 짐승 대신에 인자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적을 짓밟고 부술 수 있는 강력한 이빨이나 발톱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도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약하죠. 그런데 이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인자 환상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짐승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인자는 짐승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짐승과 맞서 싸우면 짐승 이상의 힘과 능력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없습니다. 사자보다 강하려면 사자보다 강한 발톱이 있어야 되고요. 곰보다 더 큰 몸집이 있어야 되고 짐승보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을 한 인자에게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남보다 강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양과의 염소의 비유는 바로 힘과 능력이 지배하는 짐승 세상에서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진 인자가 왕위에 앉는데 그 왕위에 앉은 인자가 사람을 나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명성이 아주 절정에 이를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고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정말 엄청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누가 왼쪽과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어요. 제자들은 12명인데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는 단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남들보다 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은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막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과 날개를 내세우면서 누가 더 힘과 능력이 뛰어난지 이런 것들 막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아? 얼만큼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 어린이를 데려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선 제자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내세워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세상 법칙을 버려야 됩니다. 둘째,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셋째, 이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난 저 사람이랑 같이 사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인생을 나도 살겠다. 저 사람을 나의 동급, 나와 동등한 사람, 형제로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역임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보통 종이 주인과 손님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날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종이 없었어요. 제자들 중 누군가의 종 역할을 해야 됐던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겠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니까 예수님께 서로 충성 경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서로 큰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힘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야, 저 별볼이 없는 저 어부 녀석, 아유, 저 나쁜 세리놈들, 저런 놈들의 발을 닦아주면은 내가 저놈들보다 한수 아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야, 내가 죽어도 그런 짓을 못한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거구나.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거구나.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면,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는 말은 앞에 설명한 이유 때문에 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왕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아시는 분이 별볼일 없는 사람, 천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어린아이처럼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올바른 기준이죠. 이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일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베드로는 힘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힘과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면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법칙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법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종이 되는 예수님을 기대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왕, 하늘나라에선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남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푼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세상의 법칙에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두 번째, 왕이시면서 자신을 낮춰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을 보면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갇히고 병든 자에게 한 일이 예수님께 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인 걸까요? 주리고 목마르다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주리고 목마르다 라는 것은 진짜 막 배가 고프고 목을 목말라서 아 목말라 이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알고 그것을 실행하기를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그 장로는 내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을 돕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태양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태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태양이라는 것은 세상을 주관하는 질서를 상징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태양 아래에서 지배를 받잖아요.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는 이 세상 법칙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 아래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 3서 5장 5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라고 나와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힘없는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아프고 갇힌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 법칙에서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세상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법칙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칙 아래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을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았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나그네는 나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바로 나그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나그네로 여기는 사람, 아 내가 바로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그네,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형제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사람과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결국 같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면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나처럼 여기고 사랑한 것이에요.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인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른쪽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셈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내가 지금 저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겠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하고 하는 이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의도만 있는 거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죠. 그냥 사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왼쪽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왼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많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했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들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면 분명히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한두 번도 아니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악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선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 오랜 시간 동안 헌신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구제 헌금도 많이 내고 약자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열심히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질서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작은 자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결국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직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선교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도와 장로로 세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세상에 고난을 받는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톱에 썰려 죽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열심히 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역과 내 신앙을 다 쏟아부었다. 하나님께서 내 사역과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큰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목회자와 직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교회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돌이킴도 없고 어린아이처럼 되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보잘것없는 형제를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 내침을 당하고 그 인생과 신앙을 부정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엽심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을 뒤져서라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종이니까 누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겠어요. 세상의 법칙에 비추어 겉모습이나 지위나 업적이나 생활을 보면 흠모할 만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형제의 영혼이 보석처럼 빛나는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아끼시고 인자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 형제와 그런 자매가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당신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은 지금 세상의 질서 아래에서 분명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자매는 분명히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자매를 아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